오지 말아요. 나를 보지 말아요. 단 한 번, 단 한 번의 호흡조차 위험해. 건네오는 인사에 스쳐가는 미소에 사랑이 내게 옮을 것 같아 난 두려워. 사랑, 사랑 그 몹쓸려 애써, 애써 조심해도 나를 침범해올 그대 평생 슬픈 기억이 가는 곳마다 나를 따라 다닐 것만 같아. 내게 아픈 사랑 옮기지 마요. 내 가슴 상처에는 너무 약하니까요. 다른 사람처럼 그대도 날 떠나갈 거잖아요. 또 바보처럼 내 맘 아마 내게 안겨준 채로 씻고 씻고 또 씻어도 웃고 웃고 또 웃어 속 언저리에 항상 눈물에 엉킨 그대가 남아 질식할 듯 나의 숨을 막아. 내게 아픈 사랑 옮기지 마요. 내 가슴 상처에는 너무 약하니까요. 아마 내